Okay. Spring Team. Blue Brain. Blue Brain. 야, 나정은 괜찮아. 어? I know you love my style. Yeah. 나를 뜨거운 놈으로 만들어줘. 네 미소 순진해 보여줘. 너는 요가 돼야 되는 순간을 알아. 이 말은 넌 남자의 밤을 알아. 해프다는 뜻 never 아니고 넌 뭘 좀 아는 여인이시니까 어린애 같은 나 하나쯤은 언제든 어떻게 데리고 나갈 줄 안단 말. 매일 자려고 누웠다가 두 시간을 뒤척이지. 헛바람만 잔뜩 oh. 이건 새벽의 저주야. 잠깐 혹시 너구야. 뭐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. 내가 봐도 어찌됐건 좋아. 지금 내게는 자존심 4분의 1 나머지 3이 너야. 그니까 부정 날 좀 봐. 내게 너뿐이야. 널 위해 이 노래 불러. 사랑해 너만을. 오직 너 하나만. 제발 내 맘을 받아줘. 다 알아 너와 같은 거. 그치만 나에겐 좀 더 타이트한 너. 난 연애할 때 핫한 거. 날려도 뜨겁게 쏴주는 핫한 놈. 원래 이기적인 남자라서 여자에게 밑보이는 모습 잘 알았어. 처음엔 부딪히는 일이 생길 거야. 그래도 내 것처럼 널 챙길 거야. I say one for bad, two for good. 이런 멘트 하기도 좀 부끄럽고 유치해도 거기에 꼬시는 나. 내일이 궁금해 잠 설치는 밤. 널 꿈꿔 내 인생의 deja vu for you 만들 거야. 최고의 작품. 너무 지겨워 나 혼자인 집. 다시 잠들고 싶어. Good night sleep. 부셔 날 좀 봐. 내가 너뿐이야. 널 위해 이 노래 불러. 사랑해 너만을. 오직 너 하나만. 제발 내 맘을 받아줘. Lady 말 좀 해줘. 장난 아니야 나 요즘 외로워. Whoa. I wanna get to know ya. 진짜 I wanna get to know ya. Lady 말 좀 해줘. 나 또 밤샜어 어제도. 진짜야 I wanna get to know ya. 진짜 I wanna get to know ya. 아직 날 잘 모른다. 바보 같은 말은 그만 좀 해줄래. Cause I can't live without you no more. 난 못 믿겠지만 준비가 돼서 너만을 사랑해. 진짜 I wanna get to know ya. Lady 말 좀 해줘. 장난 아니야 나 요즘 왜